너는 모를 거야. 만큼 너를 너보다 사랑해줄 사람 꼭 만났으면 해 아, 내가 아니라서 미안해 주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 말은 하지만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거 알잖아 사랑해줄 거라면 다 뭐야 어떤 맘을 준 건지 끝내 모를 솔직히 말해줄래